좀 도와줘. 다 모두 다 버리고 사랑해 주는 나는 기쁨만을 모두 노래해 미쳐있던 나의 사랑만큼 뛰면서 소리쳐 오! 내가 버텨 매일하는 기세 속에 비춰 갇혀 힘들다 하여도 그대와 나의 작은 사랑으로 가슴에 새기고 기쁘게 모든 걸 이겨가 어렵다고 생각 말아요 나도 그대 바라보고 있는 거 그저 작은 고집 때문에 스치지 마요 힘들어요 조금 더 오면 나를 느낄 수 있죠 날아다쳐요 기쁨만으로 가슴 가득히 나를 사랑해주세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랑 노래에 같이 나와 기쁨의 파도에 몸을 실어봐 어차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같이 나눠 너나 둘이서 하나가 되는 이치 어떤 걸 내 맘만 해 뭐라든 뭐든 간에 인생의 저길 끝에 우리가 같이 말했던 그때 나를 담고 모든 걸 담아 띄고 기쁨에 너와의 사랑에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한 번만 더 말해줄래요 그리고 마음에 어지럽겠죠 나요 힘내어요 조금 더 오면 나를 느낄 수 있죠 날아나줘요 깊은 마음으로 가슴 가득히 나를 사랑해주세요 감고 달려와요 내게도 그댄 전부죠 내 사랑해줘요